경계 무상심 신비묘보 백천만급 난조하급 문견득수지 문내일의 진실어이게 법장진원 마다남 얼어도 마다남 마다도 마다남 마다다 천지발량진주교왕 마성요 하택중 시봉상수사중미요 이십예부설 최대중정적종자기 앞장향물리배 불안세전자양부제 중생최대상생무실의상소부단유식자소 무지자다 연불자소 구신자다 지계자소 박예사다 정진자소 혜태자다 지혜자소 우치자다 장수자소 단명자다 선정자소 산난자다 부기자소 빈천자다 유연자소 강강자다 흥성사소 정독자다 정직자소 복점자다 정신자소 담독자다 부시자소 간인자다 신실자소 망자다 비사지소 천박광보 도독구역 번중백성군고 소구난더 양유신사도견 횡유시고 유연세존 이제 사견 종생 설기 정견 집어 영덕 후에 면허 중고 불허한 선제 선제 무예 무살 여대 자비 이제 사견 종생 분노 열에 정견 집어 불가사이 여등제증 선사 염제 후당 이어 분별 내설 천지 발란 지경 사경과거 재불이설 미래 재불당설 현재 재불 검설 부천 지지간 위인 재성 재상자 기어 일체만불 인자진야 정야신무망 신행정진 좌별 위정무벌 위진상행정진 구명미인시지 인능홍도 이윤신 누도 어인 개성성도 부참무예 부살 일체 중생기도와 인신불능수부 비진양이 조종종악어 명량욕정 짐용구의 수종 중재장문 차경 신심무려 적득의 딸 죄제쥐난주로 구의 진신가오 제 장애 연년 닉수 이모 횡여 이신 역거 해겨 시보 하왕 유인 진능선사 수지 독성 여보 수행 기공도 불가쟁 불가량 우유 변제 명종 지와 병덕성물 불고무예 부살 마살 야규 중생 신사 동견 극비삼화외도 임해망량 조명백갭 제악귀신 경례니란 여기 횡명악중 악주하고수기 동거무여유세 우선지지위독 자경삼변시제악기 계실소멸병적제요 생강력조 독경공덕회겨시부야교중생 더음료 진내 우치 간담 질투 약견 작용 신경 공양 적독 삼도 우치 등하 병계 진멸 자비 사득 불법문 부참후에 부살 약선 남자 선녀 인등 흥류 입어 선독 작용 삼변 축장 동도 한입 갓대 남당 북당 동서 서서 주사계고 문호정조대의 구장육촌 난론 일월 월살 대장군 태세 밥은 교미 옷도 지신 정룡백호 주작현무 육각금이 십이재신 도이 부경일체김에 계실언장 명명다망 영소영멸 불감위에 신대길리 득공무량 선남자 홍봉지호 당사 영안녹택 내고 우기길창 불구자더 야원 행종보안 사관 능생신더 어리 무능민기 백자천손 부자자여 남충여정 영봉지순 부처 화모하시니 독진수원성지 야교중생 몰피 형반국에 우적겸만 잠독 창 달력요선 남자 선녀엔 수지 동성 있다엔 수사 천지 발량 경자 선입수와 불피분 보억제 삼대 호랑 경자 불감박서 선신 미호 성무 상도 약부유인 다망어 기여 악부 양설 양능 수지 독성 자경 영재 사과 득사 무예 변이성 불도 약선 남자 선녀인 등 부모 유제 입종질 당다지어 수무량고 기자적의 독성 자경 질변 부부 정리지요 이생전상 경불문보 오무생인 이성 불도 불과무예 불살 비보시 불지유 우바세 우바이신 불진사 경숭불보 스사차경 수지 동성 수작 적자 일모소모 이정신고 겸행 무시 병등 공양 등 모두 젠 성보리도 호활 보강열에 흥정 등가 건명된만 국명 무변 단시 인민 행보 살도 무소독금 부차무예 부살 처천지 발량경 행령부제 제제 처차 역발 부살 재범 전남 일체 명령 위호 자경 향화 공양 여불 무예 불과 무예 부살 마살 약선 남자 선녀인 등 이제 중생 강설 자경 심달 실장 등 심신내 적지 신심 불신 법신 소예 능지 적지에 안상견종종무진 세색적 시공공적 시세수사임시역공적시 묘색진열에 이상문종종무진성성적 시공공적 시성적시 묘엄성열에 비상후종종무진양상적 시공공적시양 즉시항정열에 설상요종종무진미미적 시공공적시미적시 신상각종 종무무진초 족적시공공저 시초적시시명열의 의상사상능분별종종무진법 법적시공공적시법 적시법명열의 선남자 차이후건 연연인계구상 설기손노성부상저 적성성도 설사악법상전적탁지오 선남자 선악지리 부덕불신선남자 인지신심시불복기 역시시비부대경건여 부시일에 전독부진 불손호모일에 장경유식신견성자 지소능지비제 성문범보 소능지선남자 독성자경 신매진리즉시신심부지 약지미불성부려자심시불법금본 그럼제치타악도 영침부예 불문불법명자이시오백천사제대정중문불소설 특부반정제대원이 적발무등등안욕따라 삼맥삼보리제무예 부설부배불원세존인지제세 생사위중생불대길 시지적생사불대길 시지적사하인빈장정문양신길 윤시빈장빈장지호 환유방해빈공자다 별문자불소요한 세존위제 사견부지중생 설기인연 영덕정도제기 전도불원 선제선제선남자 여실심능문호 중생생사지사 빈장지보 유등제정당이연설지혜지리 대도지보 부천지방대정일월광장명신연선매 실무유의선남자인항 부살심대자비민념중생계여적자하위인조장민부모순노송견 조민속법유장여길바나천하영지시절리요만병성수계제지자지비파설조원노인노자진용 구불명기흉화우사사사염진설질도비망구사신배호기각봉조항자수고여사인계반전신 역지리빌울지광명 상상물 남실 위정 두지 강로 항심 사경 전도지 심령 선남자 산시 동송 자경 삼변 나적 이행 신대길리 정명이지 복덕조 이불중요 사시 독송 자경 삼변 일무방해 덕복무량 선남자 일일 오일 울월 오일 연년 노년 실무강경 단판적수 빈장 빈장지일 독송 자경 칠변 심대길리 획복무량 무량 인기 연년 익수 명종지 경덕성성 선남자 빈장지지 망문 동서남부반옥지초 지인 내라 귀신 내라 적독 자경 삼변 빈위의 수영 안치 묘전 염모 제상 아부인홍 심대길리 이시세존 욕종선자의 이슬교원 영생선선일 유본 후지 생사독송경 심대대걸리 끌월선명월 연년 대우년 독경정빈장 영화만대장 이시중중칠만칠절인 문불수설 심계의 사사기정덕불법문영단 개발 안욕따라 삼명삼부리점 후에 부살법에 꾸러한 세전일체본부 기이홍벌위친성문상의 후직일연시성진 성진주부기 해노자소빈공생리사별자다 일종신사여하 이유처별 유한세존결중에 그런 선남자 여등지청당의 여설부천 양지연무로 미량수엄마양 남양유엄천지기암 일체조모 생은일월 교통사시팔절명원 수화상성일체만불수원 남녀연애 자손능문기시천지상도자연지리세제지부선남자 부인 부지신기사사복문망일 이불수선조종종악어 명종지와 부다인신자여지갑상도 도조자가기축생성 의대지토선남자 부다인신정신수선자여지갑상도 신사조악업자여대지토선남자욕결론진 망문수와 상거포태상염영명부동 유간동명서 적지복득다소 이인군서 고영지일 적독자경 삼변 이성내 자네 선선상인 명명상소 문고인기자송응성 총명이지다제다의 효경상성심대길리 이물중요복득구조기성불도 시육팔부살성불위신 늑대총지상처 인간화방 동진파사입정부서생조발해 이불자이 김명말 알타라부살루지나 나린갈부살루지나 교목도부살루지나 나라달부살루지나 수미심부살루지나 인저달부살루지나 화련조부살루지나 무영만부살루지나 시팔부살 후에 불안 세존나등 어제불소수등 다라니 신조이검 설지홍호수지 독송천지 발량경정 영무공보 사일체불선지 물부덕 침선독경법사 저불천이설주월 아거니 이거니 아비라만의 만다의 삼보 세존야교 불선자 용내내 법사 문화 설자주 두파적질분야 비수제이지무변신무살적정자기 전백으론 세존 누나 명리천지 발량경유원 세존유제 정종예설기의 영덕하고 속달신분 빗불지견 영단의회 불원 선제선남자이동 제청구금여 분별내설천지 발량지경 천자양야 지자음야 팔자 분별야 양자 명예야 명예대성무의지리 분영 분별 82년 공무소도 구원 82위경 양명 위위 갱리 이상모 이성경교고 명발량경 팔자십팔세 육건시 육식 남장시 아래야식 신명팔시 명료 분별 팔시 근원 공무소요 측지양한 시강명전 광명천중적견 이러할 광명세존 양이시성문천 성문천중적견 무량성열애양비 양비시불 양전부량 천종적견 양정열의 구설시범 미천범미천종 적견법비열의 신시노사나천 노사나 천종적견 성지노사나벌 노사나 경상벌 노사나 광명벌 의시무별전무불 변절종적견 부도왕열의 대광명벌 심시법계전 북계전종적견 공항열의 함작식전연출하나 한경계열방경 아래야식전연출 대치도룡경 유가룡경 선남자 불적시범 업적시벌 합의일상적견 대통지성열의 불설자경제일체대지육종진동 광조천지 무유변제호 당당이모와 소명일체유명기실명당일체지오 명계소멸일체제인 부덕이고이시대중지중 팔만팔천부살일시성불호활공망열의 흥정등과금명이고 국호무변일체인민계행 부살육바라밀무여빛자정모행삼매제모수더육만육천비구비구니 우바세우바이득대총재예불이법문무수천용야차건달바수라가루라긴나라마우라바 임비인등득법안정행부살도선남자약구유인득관등이실급신입대지시 점독자경삼변심대길례선신가워연양익수복덕구족선남자약동자경일변여독일제경일변 약서사일원여사일체경일무기공도불거증불거령동무공무요 현재성성도가부자무변신부설모설야규중생 불신정법 상생사견 놀문 자경적생 비방 원비 불설지인 윤세득백 나병악장 농열 연체교류 성조지혜 인계정설 명졸지일적다 아비무관지오 상화철하 하와철상 철장철자 변체철열 용동광고 흥공강대 일일이라 만사만생수대 고통무효와 유생 방사경고 횡여영시 유리주인 미설계원 신시자연신 오체자연조장내자연장무적자연노성내자연생사적자연사부자부득장 부단부득단구라여자당사정유여이옥자유예공독경망문사천천만만세 극도전범윤불설장경예일체대정등미정묘신심여의정환이용약기견재상비상 입불지견 오불지견 무임무암무지무견 부덕일법정열반나 원이차공도부부보아 일제하등여종생 당생극나고 동교무량수와 대공